News.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클라우드 웨이브 2기 모집 안내입니다. 교육 수료자에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채용 서류 면제 혜택을, 우수 수료자에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은 10주가량 인천에 위치한 CJ 네트워크스 사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커리어 개발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 2학기 미래 전기 에너지 신기술 융합 전공, 부전공 및 마이크로 전공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최소 한 학기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 학점 교류가 가능한 학생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혁신 융합대학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1회 K 디지털 플랫폼 AI 경진대회 안내입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미래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금융당국은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를 주장해온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공군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KF-21 전투기의 초도 물량 40대를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하고 2030년 초까지 8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일부 성능의 문제를 제기하며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초도 물량 40대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1조 원가량의 개발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문제도 여전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B씨는 귀와 인대 등을 다쳤고 의자에 맞은 50대 손님 C씨는 얼굴과 어깨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며 자신은 남성 연대인데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재웅,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